about love. 사랑에 취했어. Hell, 나오지 못해. I'm sorry. Every day I pray for you. Baby, come back to me. 난 사랑에 취했어. 달콤한 그 사랑에 취했어. 스며드는 걸 몰랐어. 나는